Yeah, they're like ocean waves. 그냥 혼자서 계절 타는 건지, 그냥 혼자서 계절 타는 건지. Yup, man, I'm living it. 난 부럽지 않아 매일매일 어디에 있든지. All the kids follow around me, you're wild like ocean waves. Phone battery를 갈아 끼우는 중 넘쳐 흘려버린 the messages. 일상의 인기 흥건한 내 마음은 말라비 틀어지게 일부 직전.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 사이 날 때로는 무덤덤. 시작자는 만난 대화도 지겹고 남의 눈에 맞춰 사는 것도 뭐 같아. 그냥 쌓여가 샀는데 답답한 게 없는 여전네 뭐가 날 이렇게 만든 건데. Oh, 하루 이틀 지난 날 시간은 가는데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어. Oh yeah.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 사이 날 태도는 무덤덤. 시답잖은 만남 대화도 지겹고 남의 눈에 맞춰 사는 것도 뭐 같고. 그냥 쌓여가 쌓여가 연락도 안 하는 번호만. 저 흐르는 인기 날 대전해는 내 속마음은 빛이 밖에서는 높아지는 어깨 위치 집에서는 혼자 축 처져 있지. 여자 못난 내 모습이 겨울에 계절 타는 건지 나 혼자 우울해 그냥 또 우울해 왜 이러는 건지 외로움이란 먼지가 내게 캐캐 묵었지. 이놈의 인기